잘해 안길래면서 모를 듯한 명지 남기고 돌아서 눈물 짓는 당신은 어찌합니까? 사랑했나요? 진정인가요? 나 없인 못 산단 말. 바보처럼 눈물만 가염없이 흘러요. 새까맣게 가슴이 타요. 그런 내 맘 잡아주세요. 내 사랑 영원하니까. 없이 흘러요. 새까맣게 가슴이 타요. 그런 내 맘 잡아주세요.